평생 화장 한 번도 안 해본 얼굴 나는 깨끗해 좋아요. 혹시 점점 살이 쪄 뚱뚱해지면 같이 운동해서 좋잖아요. 남들이 뭐라던 샤랄라게 우리 사랑 사랑하죠. I love you 그대만을 사랑해. You love me 그대도 날 사랑해. 부드러운 바람은 네 속이 오늘도 날 간지럽히네요. Oh, 언젠가 그대 모습 변해도 이 마음 변하지 않을 거예요. Love you, love you, love you, love you forever. 그대만이 내 사랑. 그대 가끔은 머리 안 감고 오죠. 나는 알아도 모른 척 모자 속에 그 머리를 숨기지 마요. 사랑으로 채워줄게요. 난 들이놀았던 샤랄라게 우리 사랑 자랑할래요. I love you 그대만을 사랑해. You love me 그대도 날 사랑해. 향긋한 꽃내음 네 향기 오늘도 날 웃게 하는 마법. Oh, 언젠가 그대 모습 변해도 내 사랑 변하지 않을 거예요. Love you, love you, love you, love you forever. 그대는 내 사랑. 사랑해 그대만을 사랑해. 조금 더 이쁘면 어때 그 맘 알기에. 그대 나만의 여신. 언젠가 그대 모습 변해도 내 사랑 변하지 않을 거예요. Love you, love you, love you, love you forever. 그대만이 내 사랑. Love you, love you, love you, love you forever. 그대는 내 사랑.